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돈을 벌려고 건강을 해치고 나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에만 집착하다가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는 마침내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이 글을 보면 삶의 지향점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인간의 허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또한 외롭게 합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과 이런 허무는 때로 우리의 인생을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고 또한 방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움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불안을 안고 살게 됩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와 언어와 음식과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잘 섞여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적응에 대한 불안,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불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가정과 자녀에 대한 불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마음이 좁아져서 괜히 오해를 하게도 되고 또 한 번 불화가 생기면 서로 잘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에서 오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경제 문제에 대한 두려움. 별 근거 없는 미신적인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밤에 달이 뜨면 그리고 그 달을 보면 미친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달이 뜨는 날은 되도록이면 밤에 외출을 삼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미신적인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철학자인 이강호 박사는 한국인의 뿌리 깊은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속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종교가 전래되어 왔습니다. 불교도 들어오고 유교도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에 대한 관념을 갖게 하고 윤리의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탑돌이를 하면서 복을 빈다든지 유교에서 조상님께 복을 빈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는 결국 무속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조차도 사실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점을 치거나 미신적인 금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한 번은 철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이 한 달 내내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빨간색을 엄청 좋아하는 학생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학생의 할머니가 점을 쳤다고 합니다. 점을 쳤는데 빨간색 옷을 한 달 동안 입어야 앞으로 다가올 애군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점을 쳐줬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성적인 학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동양 철학관이 점을 치는 곳이어서 아주 이상한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철학은 분명히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그 이성적인 판단 기준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이 그 학생에게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안정이 없고 불안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참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중에서 가장 긴장감을 자극을 시켰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그 오스트리아의 해군 장교와 그 가족들이 2차 대전 시에 히틀러의 군 입대 소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교는 그 소집 통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스위스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그 장교가 자기 아내인 마리아와 아이들과 함께 아내가 결혼 전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그 수녀원으로 몸을 숨겼을 때의 일입니다. 독일 헌병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득달같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그들의 은신처를 샅샅이 그 수색을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매우 절박한 그 순간에 마리아가 애절하게 읊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위험으로부터, 이 불안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한 질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라는 간절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로 도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절을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도 같이 시편의 기자는 그 위험천만한 순례의 여정에서 그 다른 어떤 도움도 아닌 주님의 도움, 창조주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위험천만한 그 산을 보면서, 그 산을 보고서 그 산을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그분의 피조물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3절에서 8절 끝까지 모두 6절에 불과한 이 시 속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열쇠가 되는 말은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라,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나를 둘러싼 산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무엇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해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 이야기하라. 나라는 단어를 가능한 자주 사용하라. 당신에 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놓치지 말고 들어라. 인정받기를 기대하라. 의심을 품어라. 시기와 질투를 하라. 경멸하라. 비판하며 용서하지 말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배려와 존경받기를 주장하라. 모든 일에 대해 당신 의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라. 만일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든 화를 내라. 당신이 베풀어준 선행을 결코 잊지 말라. 가능한 당신의 의무를 회피하라. 남을 위한 일을 가능한 한 적게 하라.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울증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오래 붙들고 앉아있음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관심을 끄는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독일 유학생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독일로 유학을 오셨는데 9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두 분 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서 생활고로 인해서 유학생활이 너무나도 힘겨운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삶이 너무나도 고생스럽다 보니까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게 힘든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상처이고 아픔뿐인가, 그렇게 매일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위선이고 그냥 적당히 문 닫고 혼자 사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죽은 것 같은 그의 심령이 불길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남편도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서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 흐느껴 울고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무심하게 드러넘겼던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이 가슴 깊이 와닿는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왜 그렇게 방황해야 했는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의 손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들은 완전히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방황을 했던 것은 이제 남겨진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다. 이렇게 평안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평안을 찾은 이후에 이들 부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늘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어느 날도 빚 독촉장을 받았는데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서로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이렇게 예쁘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혹시 통장에 돈 좀 안 넣어주실까? 그렇게 말을 하고 서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한국으로부터 달러 수표가 든 편지가 날아든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남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서 처음에는 무척 난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수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어떤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녀들은 그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험한 여행길을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 본 시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어떻게 그 순례의 여정을 지켜주시는지를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실족지 않게 발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며 5절과 6절을 보면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사 뜨거운 해의 위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에는 달의 위엄,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미신적인 재앙의 위엄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언제나 깨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7절을 보면 이 여행길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위엄,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영혼과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훑어볼 때 정말 완벽한 경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23편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순례자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결코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인 바벨론 포로 후기 후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70여 년 동안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쯤 바로 그 무렵에 포로 생활의 고달픔과 고난의 역정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불렀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고달픈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산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른 바로 그러한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편안한 일상을 살다가 기분 전환 겸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뜨겁고 고통스러운 사막과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른 희망의 노래요 위안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환난을 만날 수 있으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병들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늘과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환난이 임하되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것을 잃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손해도 보게 하십니다. 필요한 만큼의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볼 줄을 몰라서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겨우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가 하나님의 보호밖에 있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하에 허락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돌보신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악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숨겨진 선이며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슈톨츠 박사는 인간의 능력을 말하면서 인간의 능력에는 지성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감성도 다 중요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어쨌든 수많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경지수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미국의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70년대 말에 제작된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인데 이 슈퍼맨은 전 세계적인 인기와 성공을 거두고 시리즈물로 제작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지금도 슈퍼맨 하면 이 배우를 떠올릴 정도로 슈퍼맨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그는 전신마비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절망했고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호흡기를 떼고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말린 것은 신앙이 깊었던 그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두뇌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아직도 그대로 당신이니 제발 살아만 있어주세요. 아내의 이 한마디가 슈퍼맨을 살렸습니다. 그 후에 크리스토퍼 리브는 비영리재단을 만들고 자신의 대중적인 그 이미지를 어필해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고 연구비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장애인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그 척추신경 재생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했습니다. 만일 이 연구가 성공을 한다면 척추신경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의 신경이식이 가능하게 되어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서전도 썼는데 그의 자서전인 Still Me, 아직도 나는 절망에 젖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영화 속의 슈퍼맨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정한 슈퍼맨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환난에 맞설 용기를 얻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그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선순환이며 행복의 선순환입니다. 그가 영화배우일 때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환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풍요로움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란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례를 끝내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과 계획으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아시며